예수님과 동행하는 분들을 찾아서 함께하는 시간 비프렌치저스입니다. 오늘은 뉴질랜드 한인교회를 개척하시고 바누아투 선교에 평생을 바치고 계신 김용환 선교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교사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여기 온 지가 한 꽤 됐습니다. 예, 1985년에 왔으니까 좀 시간이 됐죠. 예, 그때 저는 장로교 소속한 목사인데 83년에 이 뉴질랜드 장로교회와 한국 장로교 간에 파트너십 되어서 두 양 교단 간의 그 상호 조항 가운데 교환 목회라는 이름 속에서 제가 여기를 오게 되었습니다. 교환 목회. 예. 저한테는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아직도 계속 있는 건가요? 예, 계속 돼 있죠. 현재 지금 그 파트너 교회로 현재 우리 총회에서 그 총무 한 분이 와 있어요. 그분이 현재 여기 하고 있는 한경균 목사님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남태평양 중심에서 여러 나라들을 감독하고 관리하고 지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아, 그럼 이제 한 분씩 만약에 은퇴하시면은 또 다른 분이 오시고. 네, 그렇죠. 성사님을 제가 몇 번 뵙긴 했었는데 또 이렇게 방송하면서 뵈니까는 또 한 번 느껴지는 게 키도 크시고 되게 단단하시고 막 그런 장군들처럼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강력한 힘 막 그런 게 딱 느껴지는데요. 제가 몸이 좀 크니까 그렇게 느끼겠죠. 아, 그래도 딱 그래도 건강하게 딱 그 보이시거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쓰시려고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예, 교환 목회도 되지만은 이제 그 당시에 1985년이 꽤 됐잖아요. 네. 그 당시에 이제 이 나라에 우리 한국 어선이 많이 와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 뉴질랜드 근해 그 고기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오징어 잡기 위해서 많이 배가 와요. 예, 와서 있는 동안에 한국 사람이 많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한데 교회가 없으니까 한국 교회가 이작 총회에서 한국 총회에다가 목사 한 분을 보내주세요. 예, 여기 지금 당신 나라에서 많이 와 있는데 한국 사람이 교회가 없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이 나라 교단에서 우리 교단에다가 요청한 거예요. 이제 선교사 한 분을.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85년에 83년에 그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그 조항 가운데 서로 협조하는 그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하니까 하나 보내주시오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해가 제가 왔습니다. 올 때. 그러면은 요청했을 때 한국 교단에서 많은 목사님들 중에서 그 지원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은 통보식으로 되는 건가요? 예. 그때 한국 대통령님께서 네네. 순방하는 그런 기회였어요, 여기에. 동남아 나라에, 여러 나라에. 근데 이제 미얀마라든가 무슨 호주라든가 이쪽 남태평양의 사모라든가 그런 나라를 소개를 많이 했어요, 방송국에서. 그때 이제 바누아투 그리고 또 여기 뉴질랜드 나라 소개할 때 굉장히 이제 흥미를 가지고 듣다가 곧 방송 후에 내가 전화했어요. 여기 뉴질랜드에다가 대사관에다가 네. 거기 교회가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교회가 전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대사관에서 하더라고요. 해봤더니. 그래서 그러면은 요청이 오기 전에 그걸. 예, 알았죠. 알아가지고 그 총회에 알렸더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총회에서 목사 한 분이 필요하다고 요청 왔으니까 목사님만 되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연결돼서 왔어요. 이미 제가. 준비가 미리 되셨네요. 그랬어요. 그렇게 또 예비하셨던 그런 길이 있던 것 같네요. 그러면 뉴질랜드에 오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도 없었으니까 개척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한인교회를.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많은 곳에 세우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런 뭐 지역마다의 특성 아니면 뭐 그때 에피소드 같은 거 조금 있으시면. 예, 이제 그때 오니까 교회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한국 사람이 한 100명이 조금 넘었어요. 여기에 이 나라에 뉴질랜드에 그 사람들이 의사님이 월남이 망한 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거기서 일하다가 일이 온 분이 몇 있고 몇 가정. 네. 여기 이제 대사관 직원들이 있고 코트라라고 무역관 여기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무역관 직원들, 대사관 직원들, 또 월남에서 왔던 분들, 유학생들 해서 100명이 좀 넘이라고 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런 게 참 적었죠. 예. 그냥 보기 힘들 정도로. 예, 아주 어렵죠. 그래 이제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제 웰링턴에다가 한인교회나 처음 세웠어요. 세워서 대사관 가정 중심에서 또 유학생 중심에서 그때 코트라가 여기 있었기 때문에 뉴 오클랜드. 예, 그래서 거기 있는 이제 웰링턴에서 대사관 직원들 유학생 중심해가지고 또 선원들 중심해가지고 교회가 시작됐죠. 85년 12월 첫 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최초의 이제 이 나라의 한국 교회입니다. 웰링턴. 네, 예, 그거가. 그러면 이제 그 이후로 뭐 다른. 그 이후로는 이제 제가 올 때 한국 장로교에서 파송 수요를 해주는데 영락교에서 그 우리 총회에서 생각할 때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선교국이 아닙니다. 선진국인데 우리가 파송할 만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 파트너가 되기 때문에 양 교단에 그 요청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또 저 보내기 때문에 가시게 되는데 가시면은 우선 거기 선원들 우리 교민들 중심에서 선교하시고 꼭 그 다음에는 남태평양에 많은 섬나라가 있습니다. 가셔가지고 원주민들 선교하십시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초에 와가지고 우선 우리 교민 중심에 선교하고 선원 중심하고 그다음 한 5년 후에는 다시 저 바누아투라는 섬나라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뉴질랜드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성진국이라고 이제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뭐 좋은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게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렇죠. 뭐 그렇죠. 실제로 뭐 좋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선교라는 게 뭐 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말씀이 세워지지 않은 곳에 말씀을 세우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생각되는 거는 그래서 더 힘든 곳이 남태평양 선교가 아닌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더 선진국 선교들이 더 힘들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있죠. 그런 게 있죠. 그러면 그렇게 교회에서 파송받으시면서 섬나라 선교를 또 어떻게 보면은 마음에 품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바누아투를 선택하신 이유를 알고 싶어요. 그것은 이제 그 총회 요청대로 우선 먼저 가서 우리 교민 중심에서 선교하시고 또 선원들 중립 선교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이제 2차로는 남태평양의 많은 섬나라 중심에서 원지민을 선교하시오 하는 요청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한 5년 1990년부터 이제 바누아투 선교를 해야 됐습니다. 왜 바누아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여기 총회에다 물어봤어요 내가. 우리 총회에서 이런 요청이 있는데 어디가 제일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남태평양에서 총회에서 하는 얘기가 바누아투로 가시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은 바누아투와 뉴질랜드는 오래전부터 긴 세월 전부터 좋은 관계 가지고서 많은 우리 키위 목사님들이 가서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조가 잘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가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런 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바누아투를 통해서 갔죠. 가보니까 역시 굉장히 협조가 잘 됐어요. 힘들긴 하지만은 그 주변에서 도와주시는 분들이 다른 데에 비해서 아주 협조 잘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니까 더 협조를 잘하죠. 그렇게 돼가지고 이게 바누아투를 시작하게 되신 거군요. 그렇죠. 저는 왜 바누아투를 이렇게 사모하게 되셨는지 너무 궁금했었는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 궁금증이 좀 풀렸습니다. 예. 그 바누아투 선교를 하시면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간호학교 코반 간호학교를 이제 세우셔가지고 이제 몇 년 됐죠? 이게 90년에 시작했으니까 뭐 많이 됐죠. 16년 정도. 한 20년 됐죠. 20년 가까이. 예. 그 세우게 되신 그런 계기? 그 바누아투를 갔더니 총에서는 이야기가 그짝 총에서 얘기가 지금 이 나라 선교하러 오셨는데 지금 선교할 그 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벌써 다 200년 전에부터 많은 선교사가 와가지고 다 지금 선교가 된 나라입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원주민 저 산속에는 없습니다. 예. 지금 가시면은 원주민 가서 허시든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나라 바나트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나라 장로교 직영 신학교였는데 신학교 가셔가지고 그 강의를 좀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다 지금 널리 알려졌는데 부흥됐다고 그 어떻게 하는 것이 부흥되느냐 부흥에 대한 강의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하죠. 그래서 처음에 학교 가서 좀 강의도 하고 일을 좀 했어요. 근데 이제 조금 하다가 한번 원주민을 한번 가봅시다. 내가 그랬어요. 처음에는. 네. 그랬더니 원주민에 가서 이제 보니까 진짜 원시인 같은 사람들이에요. 거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같이 이제 말씀도 전해주고 복음성과도 전해주고 이렇게 하다가 쑥 해 나왔지 원주민 선교를 하다가 마지막 생각이 이 바누아투 원주민이라는 것은 거기는 뭐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날씨는 덥고 30도가 넘는 그런 곳인데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어가지고 더워서 열병으로 그래서 병나면 다 죽는 거에다 누구든 특히 어린이든 다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선교지를 해가지고 도와줄까 해서 가장 효과적인 선교는 원주민 선교는 물론 외지에서 와서 선교보다 중요하지만은 거기에다가 그 의사라든가 간호원을 파송해서 거기서 선교면 좋겠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 원주민을 위한 그 간호학교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지인을 이렇게 데려다가 교육시켜가지고 다시 보내는 거예요. 원주민에다가 외부에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현지 스스로 그걸 할 수 있게끔 어려우니까 여기서 보면은 그러니까 현지 사람을 좀 현지 교회 네. 현지 교회 똑똑한 애들 불러다가 교육시켜가지고 2, 3년 다시 드내보내가지고 거기 원주민에 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저 선교 사역 저 치유 사역도 오면은 두 가지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가장 좋은 효과가 되겠다 해서 지금 간호학교 시우게 됐어요. 그 네, 제 생각에도 그런 맞는 것 같은 게 아무래도 외국 사람이 와서 말하는 것보다 자기 이웃이라든가 친구라든가 아는 사람이 와서 그렇게 도움을 주면서 하는 게 아무래도 친근하고 그렇죠. 이제 해 보니까. 이제 한 사람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선교사 한 사람이 간다는 거가. 살기도 힘들고 뭐 30대가 넘는 곳에서 너무 힘들면 살기가 생활하기가 어렵고 현지 사람은 다 적응되기 때문에 현지인을 똑똑한 사람이 되다가 교육시켜가지고 선교에 대한 교육시켜가지고 보내는 것이 아주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우리 장로교 총회장 했던 안영로 목사라는 분이 내 친구 동창입니다. 그분이 여기 오셔가지고 앞으로 여기다가 간호학교로 세워가지고 교육시켜서 보내면은 아주 좋은 효과적인 성교 되겠다 해서 우리 둘이 이제 시작해서 학교를 세웠죠. 그러면은 이제 졸업생들도 많고 이제 해가지고 이제 배출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라고는 좀 그렇고 그 졸업생들이 예, 예. 뭐 바누아투의 이제 각 자기네 마을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런 쪽으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다른 입학을 나라로. 시킬 때 이제 그 면제 볼 때 그런 다짐을 해요. 이 학교는 간호 교육 시켜가지고 어떤 병원 근무가 아니라 여기를 나오면은 반드시 원주민에 가가지고 원주민 선교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이제 다짐을 하죠. 그러면 이제 학교를 졸업한 다음에 졸업 후에 다시 고향으로 가든가 원주민에 가든가 가가지고 아까 말한 대로 주일날이면 설교 예배도 드리고 또 평일날에는 이제 치유를 해주는 거예요. 이제 치유라는 것이 다른 거 아닙니다. 산속이기 때문에 더구나 원주민은 옷을 입지 않아요. 네. 밑에 그 밑에만 가리고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체족이에요. 나체족. 네. 이 때문에 매일 활동을 할 때 아주 상처가 많이 나는 거예요. 뭐, 아. 네. 피가 나고 그러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 이제 그 뭐 약 발라주고 연고 발라주고 붕대 감아주고 이것이 싫어요. 그러니까 평일에는 그런 사람들 도와주고 치료해 주고 주일날에 예배 봐주고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그래도 이제 학교를 입학할 때 그런 다짐을 하죠. 이제 꼭 졸업한 다음에는 가야 한다라고 하면 예 하지만 막상 졸업을 한 다음에는 다 가기를 원치 않아요. 왜 그럼 너무 힘드니까 예, 가기를 원치 않고 또 가서 일을 하더라도 뭐 서포팅이 전혀 없으니까 그렇죠. 독립해야 되기 때문에 자립해야 되는데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 우리 교회도 아니고 이제 원주민 들어가기 때문에 누가 도와줍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어려워서 가지를 않아요. 근데 어떤 그런 이제 몇 사람은 가죠. 이제 목적대로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이제 그쪽 지역 교회라든가 해서 좀 얼마큼 협조해 가지고 이제 교통비 주고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거기다 가지 않고 일반 비용으로 다 가서 간호사로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가면은 거기 월급도 많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리 빠져요. 그러나 이제 내 목적, 세울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단순히 이제 선교기 때문에 가려고 자꾸 원하고 있죠. 또 그런 문제가 있네요. 그 아, 예, 문제 있죠. 갔을 때 만약에 원래 목적대로 갔어도 뒤에 이제 받쳐줄 수 있는 그런 뭐 재정적이라든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교회에 가서 설문할 때 학교에 대해서 학교 등록금도 아주 중요하지만은 학교 졸업 후에 가서 벌써 일을 해야 할 텐데 뒤에서 서포팅 해야 일을 할 텐데 그런 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역자를 위해서 좀 협조하시오 하는 것이 내가 항상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중요하겠네요. 예, 예. 그게 그래서 이제 제대로 돌아가려면. 이제 한 달, 한, 여기 또 한 100불? 100불은 충분하거든요. 한 사역지당. 예. 한 사역지당. 한 선교사, 그 사역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교회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하나장 협조하시오. 한 사역자 생활비를. 그러면 100불 지원하면 가서 얼마나 이제 저 서포트 되니까 일할 수 있지만 그거 없다 보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아. 졸업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뒤를 계속 받쳐줄 수 있는 게 중요하니까. 학교를 해보니까 학교를 하기 전에 뭐 그래요. 아 이거 목사님 학교 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학교를 하면 등록금을 내기 때문에 등록금 가지고 운영이 됩니다. 그래요. 그거 말 맞지 않아? 등록금 쭉 받아가지고 하면은. 네 말만 들으면. 네, 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등록금을 안 내는데. 학교는 왔어. 배우고 싶었지만은 돈 없으면 못 내는 거예요. 내 보낼 수 없잖아. 내가 왔으니까 공부시켜줘야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힘든 것이 이제 등록금 문제예요. 오기는 왔지만 등록금을 대야 할 텐데 누가 줘요? 안 주니까, 못 주니까. 그래서 그 등록금도 문제되고 더 어려운 건 아까 말한 대로 그 사역자 생활비 그 더 중요해요. 사실은. 그렇죠. 그걸 생활을 못하면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거 못 되죠. 그러니까 생활비라는 거가 이제 들어가면은 원님이 똑같이 이제 그 타로라든가 그 캐먹고 살아야 되거든요. 같이 아, 먹어야 네, 돼. 네. 그러고 이제 그런데 방세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같이 자니까 뭐 거기서. 그런데 치약이라든가 뭐 치석이라든가 또 무슨 이제 의약품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이제.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개인용품이라는 것이 한 100불쯤 들어가는데 그러면 충분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기술이 있어도 뭐 의약품도 없고 하면은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이제 그래 들어가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약을 줍니다. 약품을 이제 계속해서 공급해 줘요. 네. 이제 한편으로 또 저 치유하려면 또 이제 약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이라는 것이 이제 쉬운 말에 그 오인트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인트가 그 연고 같은 걸 발라주면 그냥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처요. 예. 그러니까 그 애들이 가가지고 의사 노릇도 하고. 또 목회자도 하고 두 가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영육을 다 치료하지 이제 영적 육적 다 아주 좋은 성격입니다. 그거. 그렇군요. 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간호학교에 정말 필요한 것도 많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나 아니면 뭐 기도도 많이 필요하고 뭐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걸 하려면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알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게 정확하게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도울 수 있는지. 예,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건물도 다 지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필요 않고요. 아까 이런 대로 이제 공부하고 싶어 놓은 학생들 등록금이 제일 문제거든요. 등록금이 보통 한 달에 100불이면 충분합니다. 한 달에. 이제 등록금이 제일 급한 것이고, 이제 그 다음 이제 아까 이야기하듯이 졸업 후에 사역자 생활비 한 100여 불 정도 이렇게 이제 협조로 하고 서포트가 제일 중요한 일인데 거의 힘들어요. 지금 시내교회는 많이 협조를 합니다. 지금 그 등록금도 협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생을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더 필요하죠. 제가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도 바누아투가 뭐 대부분의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빈부격차가 큰 나라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어요. 제일 가난한 나라잖아요. 아주 가난합니다. 굉장히 그 가난한 나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했을 때는 그 뭐 행복지수 1위라고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누아투 하면은 그냥 그러니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요. 이렇게 힘든다는 어떻게 보면은 이중성을 이제 잘 모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얼마나 이제 그 등록금을 만약에 10명이 있으면 10명 중에서 몇 명 정도 이렇게 한 10명 중에서 한 3명은 냅니다. 한 7명은 못 낼 형편이에요. 하고는 싶지만 이제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등록금 장학금을 해가지고 대줘가지고 공부 시켜야 되는 거다 아니요? 그것이 그렇죠. 좀 핍미 들어요. 그럼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아까 말씀하신 뭐 등록금을 받아서 운영하면 괜찮다고는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없다고 보고 그냥 그렇죠. 다 뭐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스스로 그걸 해내야 되는 그게 제일 어렵습니다 현재는. 뭐 간호 교육을 할 때 그러면 교육은 누가 해주시고? 간호 교육은 이제 아직 학교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그 교수를 채용해 가지고 월급 주면서 채용을 그런 능력이 못 돼요. 네. 그러니까 자원봉사가 많이 옵니다. 간호사들이요. 이제 어떤 간호사들은 방학을 해 가지고 휴가를 해 가지고 와서 한두 달 봉사하고 가는 분도 있고 또 어떤 은퇴한 간호사들은 이 지금 말한 사람은 다 여기 키위 간호사들입니다. 여기 저 뉴질랜드에서 혹은 호주에서 한 분 있고 그렇게 해서 잠깐 왔다가 가고 자 그래요. 그런 단계인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제 아주 고정적으로 좋은 교수가 있으면 좋죠. 더구나 이제 간호교육이라는 것은 제마다 못 합니다. 다 그 저기 특수하기 때문에 목사님이 다 못 해요. 다른 것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꼭 간호교사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바라는 것은 은퇴한 분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좀 봉사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 들어가지지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아무래도 영업권이 되기 때문에 영어로 다 수업이기 때문에 영어를 좀 알아야 허세야 강의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힘들어요. 더러 이제 한국 그 간호사님들이 그런 말을 해요. 은퇴 후에 와서 봉사하겠다 하는데 제일 문제가 이제 언어가 안 되니까 그 문제 되죠. 학원 싶어도 예. 그래도 그렇게 힘든 중에도 이제 뭐 기숙사도 세우시고 그리고 또 이제 계속 졸업생도 계속 배출해서 또 보내고 어떻게 보면 파송이죠 이게 파송을 그렇죠. 하고 또 이렇게 키워내서 하고 계시는데 이제 성교사님께서는 이제 말씀은 은퇴를 하셨다고는 하는데 네 은퇴를 제가 오래전에 했죠 2005년에 했네요 제가. 은퇴를요?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계속 하고 아직 계시는데 건강하니까 꾸준히 계속하고 있죠 이제. 마른 은퇴지만 뭐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렇죠. 이제 계속 하는 건강하니까 활동해야지 있으면 안 되잖아. 결국은 그냥 말만 은퇴고 실질적으로는 복음사역에는 그냥 은퇴 없이 그냥 계속 가는. 그래도 오래 하시고 이제 은퇴도 하셨으니까 좀 쉬고 싶으신 마음도 있으실 텐데. 근데 별로 쉴 마음이 없어요. 이제 꾸준히 하고 싶지. 그렇군요. 혹시 읽고 싶은 찬양이 있으신가요? 268장가요? 아까 불렀던 찬송 온 세상 위하여 위하여 네. 그 찬송 내가 좋아합니다. 아, 네. 네. 그러면은 새 찬송가 505장. 예, 505장. 네. 구 찬송가 268장. 예, 268장. 네. 온 세상 위하여 찬양 들으시고 예. 계속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예. 온 세상 위하여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렇게 은퇴를 하시면서도 건강이 있을 때 끝까지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선교라는 게 뭐 가족들이 힘들 수가 있잖아요. 그 같이 그 사역지라든가 같이 가는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 선교사님 가정은 어떻게? 예, 뭐 이제 목사로서 사명으로 알고. 특별히 그 남태평양에 가 선교를 참 힘듭니다. 우선 기후가 어려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아주 힘들고 또 이런 질병들이 많잖아요. 무슨 열병도 많고 네.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지만은 목사가 주어진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생명 내걸고 가서 해야죠. 이제 더구나 이제 원주민 같은 경우는 참 전혀 들어보지 못한 복음인데 가서 뿌려가지고 한두 명 생명 구원하면 얼마나 영광이며 그 사명으로 알고 오기 때문에 그렇게 가족도 다 반대 않고 다 환영하고 그래서 같이 가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 네. 예. 선교사님 또 앞으로에도 비전? 예, 또 다른 비전. 게 있나요? 또 내가 바라는 것은 이제 나이가 이만큼 들었기 때문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기독 간호학교를 세웠던 것인데 그 학교와 목적대로 참 영도 육도 살려주는 그런 학교가 되어서 가능했기 때문에 네. 우선 말씀으로 저들 영으로 살게 하고 또 육적으로는 이제 질병 고쳐가지고 살게 하고 이제 영육을 다 살리는 학교가 되어서 앞으로 학교를 통해서 그 나라가 정말 크게 참 교회가 발전이 되고 다음 구원 역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죠 이제.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예. 성교사님이 이제 계속 이끌고 오셨던 거를 이제 또 그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시는 후배 성교사님도 계시고 예. 또 앞으로 또 그것을 이어받아서 생겨날 이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 또 이제 남태평양에 대해서 이제 선교의 마음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예. 어떻게 보면 후배 예. 선교사님들에 대한 이렇게 이제 뭐 당부라든가 아니면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가졌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씀 있으신가요? 그 이제 선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을 위함돼서는 안 됩니다. 전적으로 바쳐버려야죠. 내 몸을 바쳐가지고 평생 그곳에서 참 사명을 생명을 다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나는 그런 마음으로 했는데 이제 내가 간호학교를 하면서 제 이제 걱정 걱정되는 것은 언제까지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이제 나이가 이제 나와야 할 텐데 네. 후임이 들어와서 잘 이해해야 할 텐데 목적대로 네. 참 영육을 다 고치는 그런 학교 그래서 많은 그 원시인 같은 사람들 구원시켜야 되는 것이 목적인데 누가 와서 잘해야 할 텐데 흔히 걱정이 되나 그러나 이제 저는 간호학교를 앞으로 어떤 사람에게 넘기기보다는 교단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교단에 그짝 교단에다가 아. 그러면 교단에서 알아가지고 훨씬 좋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간호학교를 해보니까 모든 걸 다 서포트 해야 돼요. 네. 예, 물질적인 면에서 교수 문제, 뭐 강사비 문제, 운영비 다 사람이 이제 서포트 받아야 하는데 그거 힘들거든요. 그러나 이제 자기 교단에서 하면 가볍잖아요. 그래서 교단에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체계적으로 현지 교단에 돌릴 수 있도록. 예. 아, 현지 교단에 예, 현지 교단에 해서. 예. 요금을 하면 이제 그 바누아투 교단과 한국 장로교단이 파트너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상호 협조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현지 교단에서 그걸 인계 받아가지고 끌고서 나가야죠. 좀 더 계획을 잘 짜서 예, 잘 될 겁니다. 예, 이제 자기 교단에 속고 있기 때문에 잘하죠. 관리면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렇죠. 앞으로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후배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를 네. 하고 마쳤으면 좋겠네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함께 하심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바라는 것은 부족하지만 주께서 이것을 사랑하셔서 바누아트에 보내주시고 또 선교에서 한평생 바치게 함을 아버지 앞에 감사합니다. 세워진 간호학교 잘 살펴서 앞으로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육을 다 고치는 학교가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학교가 되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아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마지막 곡 하나 또 추천해 주셔서 그거 들으면서 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찬송 내가 제일 좋아합니다. 예. 그럼 마지막으로 새 찬송가 450장 예, 450장 예. 구 찬송가 376장 예.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찬양 들으시면서 피플 앤 지저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